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민주노총, 진보연대,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를 비롯한 1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6월 28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남조선 미국 일본 합동군사 연습을 규탄했습니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이날 미국의 하와이 주변 해역에서 남조선 미국 일본이 미사일 경보 훈련을 벌여놓은 데 대해서 비난했습니다.